꽃피는 4월의 봄 음악회가 8일 미국 뉴욕의 머킨 콘서트 홀 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유엔 주재 우리나라 상임대표부 일꾼들과 가족들, 유엔 주재 러시아, 벨라루시 등 여러 나라 외교관들과 가족들, 뉴욕과 시카고 지역 재미동포들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. 우룩교향악단 단장인 재미동포 리준무가 지휘하는 음악회에서는 관현악 저소의 수령이 모셨네,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, 준마 처녀를 비롯한 우리나라 음악들과 외국 음악들이 연주됐습니다.